HUBS. ding-dong, 갓 구운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헙스 제빵소입니다. 짧은 연휴를 보낸 후 제빵소에는 다시 노릇노릇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기 시작했네요. 다들 연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내려가 친척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몸과 마음이 한층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답니다. 명절엔 이래저래 바쁜 모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큰 테이블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근황도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저에게 이번 명절은 그야말로 힐링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혹여나 아니었다면 오늘 저의 라디오가 힐링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제 곧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이 두 번째 빵이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오늘따라 제빵소 안에 촉촉한 버터향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빵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싱어론. 둘이 눈을 감고 같이 불렀었던 노래 기억이 흘러도 눈에 Baby I could I forget yeah. 내 발을 잘라내는 건 어려워 멜로디가 계속 흐르고 난 sing along Sing along, oh, oh, oh, oh. 찾고 싶은 건 찾기 어렵다는데 내 흔적들은 어딜 가나 말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진 않은데 You're the zone of trick 계속 더 far away 괜히 센치해진 날이 점일 땐 침대에서 아주 가까스로 바를 때 옷선지에 그려내진 나의 검은색 My mom with a big old wallet ring 바람마저 잠이 드니 밤 나만 홀로 남은 이 세상 hey. 불빛 하나 켜놓고 앉아 제일 많이 들은 노래를 골라 Sing, sing alone 다시 눈을 감고서 부르다 보면 음이 계속 떨려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Something's pulling me back to the song 둘이 눈을 감고 같이 불렀었던 노래 기억이 흘러도 눈에 Baby, I could I forget, yeah 내 발을 잘라내는 건 어려워 멜로디가 계속 흐르고 난 sing along Sing along Could I forget 너와 나누던 text 너가 보내주던 노랫말이 가득한 내 handphone My mind is on froze, baby, I can't let it go 따뜻한 날씨가 어느새 다시 또 cold 어떤 연인 질문들을 답해 so-so 묻힌 세계 설민 살아 shirt without a logo 노래 듣고 싶지도 사실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아래 스며 나에 대해서 알잖아 You used to play the song there just like this 낮은 소파에 앉아 둘이 vibe like this 꾸며지기보단 편안한 차림에 내게 기대어서 같이 흥얼거리던 노래 같은 노래 만들어 흥얼거리던 노래 같은 노래만 blow 너가 옆에 없지만 Sing alone 3분 남짓 한 시간은 짧아 다시 반복 둘이 눈을 감고 베이커리의 문을 띠링 열고 들어가면 무수하게 많은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에 눈과 코가 매번 즐거워지죠. 어떠한 빵을 살까 하고 돌아다녀 보면 깜빠누, 티라미수, 마카롱, 퀴나망 등 이름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와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독특한 발음의 명칭은 사실 각각의 흥미로운 어원과 유래를 지니고 있답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나면 빵과 디저트의 맛이 한층 더 풍성하게 느껴질 듯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븐에서 갓 나온 노릇노릇한 퀴나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퀴나망은 달콤한 카라멜과 고소한 버터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페스츄리입니다. 여기서 페스츄리는 밀가루 반죽에 유지를 넣고 접었다. 밀대로 미는 과정을 반복하여 여러 걸별 얇은 층과 결이 생기도록 반죽하여 구운 과자 또는 빵을 뜻하는데요. 퀴나망을 처음 듣고 퀸이라는 단어가 여왕이라는 뜻의 퀸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여왕의 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프랑스어로 퀸은 부드러운 케이크를, 아망은 버터를 의미합니다. 브르타뉴의 한 마을에서 유래된 퀴나망은 브르타뉴어로 버터 케이크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의 어원에 대해 알게 된 후 퀴나망을 드실 때 풍부한 버터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충분히 음미해보면 그 이름의 뜻이 더욱 잘 느껴지실 거예요. 베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대만은 걸 준비해봤어 All about you 나의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mitment 통화해 그렇다면 퀴나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브르타뉴 지역은 버터가 매우 풍부했던 탓에 퀴나망을 생산하기에 최고의 환경이었죠. 설에 따르면 퀴나망의 발명은 아주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1860년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두아르는의 마을에 사는 한 제빵사가 디저트를 다 만들고 남은 빵 반죽으로 즉석에서 만들었다는 설인데요. 빵을 만들고 남은 반죽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던 그 제빵사는 상당한 양의 버터와 설탕을 반죽에 첨가했고 그러다가 약간의 갈색빛이 나는 버터가 들어간 패스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가설일 뿐 정확한 빵의 출처는 없다고 해요. 빵의 유래를 잘 알지 못하는 이 퀴나망, 뭔가 더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Every good day start with a good yarn 잠을 푹 잤던 이 시간은 2샷 밖에 나가 준비하지 너를 만나러 AONG의 오스카 넌 당부했지 오해하지 마 사귈 마음 없어 절대 고백하지 마 And it cut my heart open Yeah, put me in a coffin 그 말 그 동시에 부서진 정신 짐 착하라 relax Hollywood 웃음 짓네 하하하 Laugh like it's funny 오스카를 원해 아카데미 원해 긴장 안 한 듯이 영화 배우처럼 제스처는 큰지 하하하 Laugh like it's funny 오스카를 원해 아카데미 원해 네가 원하는 모든 역 다 완벽하게 So I'm in again I'll be the one 아무한테 안 보였던 내 모습 다 너와 나는 건 I'll be the one Oh oh oh 잠깐만이야 잠깐 왜? Oh no oh 잠깐 wake me up Okay, 너를 데리러 갈게 너는 어리야 Oh baby, gonna call me up 올해 너는 매니아 Oh my god 어른 너를 사랑했고 나한테 와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칠 때마다 내 눈은 한 가지 비밀은 나는 바로 Oh my god, oh my god 사실 그게 I think I love you so much 네가 원하는 모든 역 다 완벽하게 So I'm in again I'll be the one 아무한테 안 보여줘 내 모습 다 너와 나는 건 I'll be the one I'll be the one to give you the best of me Baby girl just leave it up to me Yeah, you know that I'm the one to be, yeah I'll be the one to give you the best of me Baby girl, just leave it up to me Yeah, you know that I'm the one to be, yeah 내게 필요한 여기 돼줄게 Whenever you need someone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줄게 Whenever you need someone I'll be the one 네가 원하는 모든 역 다 완벽하게 So I'm in again I'll be the one 아무한테 안 보여 지금부터는 퀴나망의 맛을 설명해 볼게요. 우선 퀴나망을 만들 때는 반죽에 버터를 넣은 후 층을 내고 접고 굴리기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설탕을 솔솔 뿌려준 후 오븐으로 들어가죠. 오븐에서 벌어지는 버터와 설탕의 혼합은 페스츄리 중앙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내고 겉면에는 카라멜로 코팅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퀴나망을 처음 베어물면 빵 겉면의 코팅이 바삭바삭하게 입안에 감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세 입 더 먹다 보면 중앙에 있는 촉촉한 빵을 느낄 수 있어 두 가지 식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맛을 내는 빵과 달리 퀴나망 반죽은 지방이나 감미료가 없는 효모, 밀가루, 소금, 그리고 물의 단순한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퀴나망의 반전에 저는 또 한 번 매료된 것 같습니다. 모든 예상을 깨는 이 퀴나망, 정말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퀴나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2014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퀴나망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졌죠. 유명한 여러 베이커리에서 퀴나망을 앞다투어 내놓은 탓에 사람들은 점점 이 존재를 알게 되었고 퀴나망의 날이라는 기념일도 존재한다고 해요. 빵의 날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퀴나망의 날이라니 정말 신박하죠? 퀴나망의 날은 6월 20일로 미국인들은 이 날을 꽤 즐긴다고 합니다. 다인종 국가인 만큼 세계 각지에서 유래한 음식과 조리법을 나누며 이 음식에 어떤 재료와 기술이 쓰였는지를 상기하고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음식이 어떻게 미국에 자리 잡게 됐는지를 깨닫는 날이라고 하죠. 저도 퀴나망 축제에 정말 참여해보고 싶네요. 어쩔 수 없지 뭐 떠나간 걸 애써 붙잡고 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하이라이트에 어쩔 수 없지만 사랑에 목매여 살고 싶진 않아. I love myself. 무엇보다 소중한 나잖아.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고 싶진 않아. 난 아직 내 멋대로 인겨쳐오니까. 시간은 나를 지나쳐갔지만 왜 아직 그때에 머무르려 해.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기억은 이제 하늘 위로. 어쩔 수 없지 뭐. 붙잡고 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Hey. Oh, 오늘 동건 어제가 돼. Oh, 언젠가는 추억이 될 거야. Oh, 스며다 보내줄래.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어.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특별할 순 없어. 일어나지도 않은 거 왜 걱정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해는 저물고 있어. 시간은 나를 지나쳐갔지만 왜 아직 그때에 머무르려 해.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기억은 이제 하늘 위로. 어쩔 수 없지 뭐. 붙잡고 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Hey. Oh, 늙어도 어제가 돼. Oh, 언젠가는 추억이 될 거야. Oh, 스며다 보내줄래.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시간이 따라오르니 됐지만 난 아직 모든 게 서툴기만 해. 세상이 때론 너무나 밉지만 그래도 살아가려 해. 그게 웃어보려 해. 어쩔 수 없지 뭐. 떠나간 걸 애써 붙잡고 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자, 이제 퀴나망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퀴나망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밀가루와 효모, 물 등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돌돌 말아 공 모양으로 만든 후 약 15분간 기다려주세요. 15분이면 좋아하는 노래 5곡 정도를 들으며 완성될 퀴나망을 떠올려 보기에 제격인 시간이죠. 그 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 냉장 보관을 해두는데요. 버터와 설탕은 같은 양으로 맞추는 것이 좋으며 버터를 반죽으로 감싸고 3절 접기를 3번 해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는 냉장고에 반죽을 넣어 버터가 녹는 것을 방지해주면 되는데요. 이후 반죽을 밀대로 밀고 설탕을 뿌린 뒤 반죽의 양끝을 자르고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양이 굳도록 냉동실에 10분 정도 놔두고 계란물을 바른 뒤 설탕을 솔솔 뿌려준 후 오븐에 갈색빛이 나도록 구우면 퀴나망이 탄생합니다. 갓 구운 퀴나망을 먹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마크의 차일드. 너가 뭔데 내 맘을 매 달고 흔들어 날 어지럽게. 내가 문제 알아면 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건데. Oh why, oh why, oh why 서두르다가. Oh why, oh why, oh why 서둘러지네. Child, 너가 바란 대로 못돼. Have a good night. 자존감 필요 없다. It's my question, many questions. 사람들이 바라본 난 누구야? Who am I? Who will be? 다른 밤 같은 nightmare. Why, why, why kill my night? 가부셔버린 밤에 내가 다칠 것 같아. Bye bye bye, I'll talk too much. Don't waste my time. 여기까지만. Hey, I'll pull. At the strings running pissed off 사람들만 나진 않죠. Twisted but the fittest to the point 꿈이라는 게 태양이라면 내 머리는 그게 빙빙 도는 earth all day. I'm alert, it's a curse, yeah it hurts. I don't know my own strength. There's a lot that I don't know. What you learn when you don't know. Red on my Valentino. 두시도 두실래는 책임감. 자유로운 때까지 뒤를 돌아봐. 몸은 남이 되고 싶어서 이 사회와 Propane 불은 보안 니는 going now. 투박해야 느껴지는 보안말. 가시 길러 숙인 못 넘기게 널. How do I get so bitter. Brother liquor. I don't feel the same. 너는 day tell me later. I'm a child. 너가 바란 대로 못 돼. Have a good night. 자장가는 필요 없대. It's my question, many questions. 사람들이 바라본 난 누구야? Who am I? Who are they? 다른 밤 같은 nightmare. Yeah. Hey, oh why? 혹시 누군가 공감할까? 지금 만큼은 알아주면 안 될까? Oh yeah, sir. Whoa. Yeah, yeah. Don't say no, no, no, no, no. I'm saying what's on my mind. I'm trying to spend this day. Just...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빵. 퀴나망에 대해 알아보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한 번쯤 너무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버터향과 캐러멜 향이 솔솔 나는 퀴나망은 아메리카노나 우유와 함께 곁들었을 때 최고의 맛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퀴나망 맛집을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파리바게트의 버터갈릭 퀴나망과 비파티세리의 퀴나망 클래식입니다. 특히 비파티세리의 퀴나망은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만큼 꼭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버터와 당류가 조금 많이 첨가된 빵이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잖아요. 그럼 이상으로 흡수제빵소 오늘의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시 만나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순이 박지연,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UBS